닥터스테판 4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 정세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마디로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정세의 초점이 상반기에 있고,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 달은 1차 국민 파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시기고요. 예. 3, 4월 달은 전쟁 정세의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5월 달은 제2차 국민 파업이 예견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지난 회들에서 강조했습니다만은 또 이따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항쟁 정세 맞습니다. 정확히 항쟁 정세입니다. 예. 1월부터 6월 또 그 이후까지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차 국민파업 기간이나 2차 국민파업 또 그 사이의 전쟁정세 모두 포함해서 항쟁정세에 맞고요. 예. 특히 2차 국민파업 시기는 실제 항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차 국민파업의 전쟁정세의 제2차 국민파업, 즉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과정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됐는지 목적식적으로 이렇게 됐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정말 예술적으로 희한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하고의 차이점도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쟁 정세였는데 올해는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가 있는, 그래서 1차 국민파업이라는 항쟁 정세가 전쟁 정세에 영향을 주고, 그 전쟁 정세가 2차 국민파업이라는 항쟁 정세 또는 실제 항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에 영향을 주는 이런 그 관계에 있다,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북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 훈련들과 남의 이산가족 정례화 제안, 남내에서는 안철수 측과 민주당 측의 통합신당 창당 발표, 그리고 철도노조 징계, 의료파업 결의가 있었습니다. 예, 북의 군사적 공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북이 키리졸브 연습 사흘 전인 2월 21일 원산에서 로켓 4발을 발사했고요. 27일에도 국방부에 따르면 사거리 300에서 800km의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3월 3일 2발, 3월 4일에도 역시 원산 인근에서 5발을 발사했는데요. 총 15발을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15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5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가 발표됐는데요. 담화는 지난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우리의 전략군 부대들은 화력 단위별로 정상적인 훈련 계획에 따라 로켓 발사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제 항해 질서와 생태 환경에 사소한 영향도 주미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켓 발사 훈련에 대하여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우리에게 걸어오는 무모한 도발이 도수를 넘게 되면 우리 방어형 로켓들의 훈련 발사가 순식간에 가장 위력한 공격형 로켓 발사의 보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키리졸브 연습이 6일 종료됐고 독수리 연습이 이어서 4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키리졸브가 시뮬레이션 연습이라면 독수리 연습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연습이라고 하고요. 현재 부산 해군 작전 기지에는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의 7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인 콜럼버스호가 3월 3일 입항했습니다. 북은 이에 대해서 6일 노동신문 정세론 해설을 통해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은 명백히 북침 핵선제 공격을 가상한 도발적인 불장난 소동이라며 핵추진 잠수함과 미 제7함 대기함 블루지토의 이번 전쟁 연습 참가는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의 초점은 북침 선제 공격 기도에 맞게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군 부대들의 연합 및 합동 작전 능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전쟁 준비를 최종 완성하는 대로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산가족 정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남 정부가 북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12일에 갖자고 제안했는데 북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북 적십자 중앙위원회는 6일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며 현 남북 관계로 보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인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여운이 남는데요. 정부는 7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재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측의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신당을 창당하기로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거짓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서 양쪽이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초의원 전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합 방식은 양측이 참여하는 신당 추진단을 만들어 별도의 신당을 만들고 이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5대5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제3신당 방식으로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신당 창당 발표 이후에 양측 간에 약간의 힘겨루기가 있었는데요. 어저께 전격 발표된 창당 로드맵에는 민주당 일부 인사와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든 뒤 기존의 민주당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반응을 보면요. 우선 통합 이후에 전체 정치권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각종 언론사들이 발표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대체로 새누리당이 45%에서 43%, 통합신당이 43%에서 41%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왔고, 나머지 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순으로 3%에서 1%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통합 이전에 민주당이 10%에서 12%,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20%대 지지율 정도였는데, 통합 이후 단순 산술 합계보다 7, 8% 더 높아졌으며, 반면 지지 유보층과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통합신당으로 지지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민주당 3자 구도에서 새누리당 대 통합신당 양자 대결로 압축되어 야권이 훨씬 유리한 선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현역단체장이 통합신당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강원도지사는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확인이 됐고요. 경기도지사, 제주도지사, 심지어 새누리당의 아성인 부산시장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선 새누리당은 예상대로 안철수식 새정치는 끝났다, 안철수 새정치는 거짓말, 이런 원색적으로 통합신당은 싸잡아 비판하면서도 거대 야당의 탄생에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정의당의 반응인데요. 천호선 대표, 심상정 의원, 노회찬 전 의원의 논평을 종합하면 안철수식 새정치가 통합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지만 통합신당과 선거연대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정의당의 신당 합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양당의 통합은 축하하지만 정의당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보의 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철도노조 탄압 소식인데요. 코레일은 지난 2월 27일 23일간 철도 사용화 파업 저지를 이끌었던 김명헌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130명을 해고하고 지부 간부와 노조원 274명을 정직 또는 감봉 처분하는 등 대량 징계를 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업으로 16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고 116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직위 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적반하장의 대량 학살이라며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형사고발과 민사청구, 징계라는 3중의 탄압을 가하고 있지만 단 한 가지도 설득력이 없는 궤변일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은 목적과 수단, 절차 모든 면에서 정당하고 필수요지 업무를 파업에서 제외한 노동관계법상 적법한 정유행위라며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 역시 동일 사례에 대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구속자도 없는 만큼 업무방해죄의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며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징계와 해고가 필요한 것은 파업투쟁을 벌인 철도 노동자가 아니라 철도 공사의 이익을 반환, KTX 분할을 결정한 최은혜 사장이고 이를 배후 조종한 박근혜 정부라고 규탄하고 즉각 철도 노동자 징계, 손해배상, 가압류 등 탄압을 중단하고 민영화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철도노조, KTX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코레일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통합진보당 오병류 원내대표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철도 부채 중 KTX 서울 부산간 놓는데 4조 5천억 원, 공항철도 인수 1조 2천억 원, 용산역사 개발비 3조 5천억 원 등 대부분이 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정책 집행 책임자가 도덕적으로, 사법적으로 책임졌다는 이야기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코레일 측의 주장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파업 소식인데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이 투표 결과 전체 투표율 70%에 파업 찬성 77%의 높은 파업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 진료 도입과 의료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잘못된 보건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한의사협회는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일 하루 휴진을 한 후 준법 진료를 거쳐서 24일에서 29일, 6일 동안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하인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환영과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 정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인데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형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타협은 없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코리아 전체적인 상황부터 짚어보면 북의 로켓 발사가 인상적이죠. 예. 총 15발이 12일에 걸쳐서 발사됐습니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국과 남코리아가 이제 시비를 걸었죠. 특히 남코리아가 이제 중국 민항기가 통과되기 7분 전, 그리고 그 고도는 한 10km 정도. 그래서 매우 위험천만했다 하면서 북과 중국 사이에 이간책을 쓰려고 했어요. 이래서 이제 북이 일종의 발언권을 얻은 거죠. 근데 그 속내는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마침 잘 됐다라는 식이에요. 북의 물방아에 물을 대준 거는 미국과 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발표된 북의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번에 15발의 그 발사체가 전부 로켓이다. 또 그리고 전략군의 무기다. 전략무기다. 이런 것이 확인된 거죠. 예. 사실 그 발사된 로켓이 뭐 방사포다. 아, 뭐 스커드 미사일이다. 아니다. 이스칸데르급이다. 우리는 이제 적어도 27일 날 발사된 것은 이스칸데르급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전략군 대변인 담화의 발표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쨌든 전략군의 무기고 로켓이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이제 북이 그런 발사는 언제나 비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발사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미국이나 기타 추종 세력을 압박하거나 위협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볼 때 이번에 발사된 로켓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분석들과 견해들을 좀 종합해서 언젠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을 주로 때린 것입니다. 남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이라든지 또 뭐 남당국 이런 표현도 쓰지 않고 그냥 그 추종 세력 정도로 추상화시켜서 표현했어요. 이것은 1월 국방위 중대 제안 이후 북이 북남 간에 남북 간에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고, 특히 그것은 2월에 그 고위급 접촉의 합의 사항 중에 하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에서 오히려 남에 대한 비난이 사라졌어요. 네. 근데 이것은 북이 발사한 로켓들이 전략무기라고 할 때는 또 악의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북의 전략무기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전술무기는 남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상호 섞여서도 사용될 수 있겠죠. 남의 미군이 또 존재하고 또 일본에 있는 미군의 무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발사된 15발의 로켓은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 핵항모 타격단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발사된 로켓들에게는 정밀도가 중요한데, 역시 이번 대변인 담화에서 그 정밀도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 핵항모 타격단을 향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 굉장히 빠르고 스텔스화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정밀하다면 그 탄두에 무엇이 달려있는가에 따라서 한 발로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죠. 네. 특히 EMP탄일 경우 그 위력이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도 없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죠. 예. 그리고 남 당국도 그 민항기와 관련된 그 위험 정도를 부각하면서 북중 간의 이간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 정도 외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물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이 속칭 국물도 없다 이런 식의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거슬렸긴 했지만, 네. 뭐 그냥 때 쓰는 정도로 보면 뭐 대단한 비방 중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로켓 발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에요. 그것은 북남 또는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 시 뭔가 이야기가 됐다. 그 합의 사항이 있긴 하지만 미국 휘하에 있는 남코리아가 북이 미국 이렇게 때리고 있을 때 오히려 잠잠해하는 것은 특이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겸사에서 이제 북일 간의 회담도 있었어요. 북을 중심으로 해서 북남 간의 고위급 접촉과 북일 간의 외교 협상이 동시에 진행된 것을 보면 이것도 미국이 잘 쓰는 수법인데요. 북미 간의 외교 협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북남회담 북일 협상을 추동시켜서 남과 일본이 북에 먼저 내주도록 하는 북을 달래는 거죠. 예. 예. 그런 조치들을 그간 자주 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한편의 투트랙이다. 강경정책과 유화정책, 채찍과 당근이 이제 배합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북은 올해를 위대한 변혁의 해, 일대 비약을 이뤄내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남이나 일본으로부터 몇 가지 당근을 제공받는 것으로 정리하지 않겠죠. 예. 북미 간의 결정적인 전환을 이뤄야 될 겁니다. 최소 평화협정이죠. 그리고 극동만이 아니라 중동의 문제도 함께 풀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북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추정되는 다양한 기후무기들, 또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국의 대홍수나 일본의 폭설, 호주의 가뭄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미국의 대한파와 대폭설로 인해서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 영하 70도, 뭐 50억 달러의 손실, 그 이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그래서 캐리조차도 기후변화는 대량사성북이다라고 비명을 지를 정도가 됐지요. 네. 그래서 더욱 캐리와 뉴욕타임즈에서 북을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맹비난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지 않겠나 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미국이 스노우마겟돈, 스노우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영화 투모로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뭐 미국 전체가 꽁꽁 얼어붙게 돼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 찍소리도 못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초대 패권 국가인데. 그러나 지금 그에 맞서가지고 이제 북이 김정욱 씨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지난 7일자 조선중앙통신의 고발장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 미국을 단죄한다는 제목의 이 글을 읽어보면 과연 미국이 북에 대해서 인권을 운운할 최소한의 자격이 있을까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킬리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을 통한 군사적인 공세, 또 유엔 북인권 보고서라든지 또 캐리와 뉴욕타임즈의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한 어떤 외교적인, 인권적인 어떤 공세, 이런 공세들이 무력화되고 있는 거죠. 예. 북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기후무기라든지 또 조지 워싱턴호의 3년간 전면 수리에 들어갈 정도의 마비 상태. 남코리아도 대표적인 군함들이 마비되는 그리고 백령도와 직도 근처에서의 빈번한 지진들. 이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일환들이라고 한다면 2014년을 위대한 변혁의 해로 만들기 위한 북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공세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이는 전쟁의 군사적 공세로서 15발의 로켓 발사가 있었던 거죠. 예. 네. 물론 이 정도로 미국이 굴복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은하구호 발사라든지 제4차 핵시험이 주목되는 것이고요. 예. 그 시기 선택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외에도 뭐 다양한 군사적 공세를 취하고 심지어 군사적 공격도 있을 수 있죠. 다만 북이 서해 5도를 점령하든 또는 정말 통일대전의 특수전과 전면전을 펼치든 반미대전에서 제한핵전, 확대제한핵전, 전면핵전을 벌리든 전쟁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국방위 중대재한과 고위급 접촉을 비롯한 명분 축적의 대담한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현재 킬리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이라는 북침, 선제 핵타격, 평양 점령 목표 대규모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이 합동 군사 연습을 선전포고로 보면서 북이 그에 맞게 군사적 공격까지 감행할 것인가. 여기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미국과 남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추종 세력들의 반북 도발 책동이 한계를 넘기게 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가령 그 미 핵잠 콜럼버스호가 입항한다든지 이런 거는 위험하죠. 작년에 10월달 구잠함 사건이 미 핵잠과 연관된 사건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북의 보복 조치가 조지 워싱턴호를 마비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를 받으면 열을 주는 것이 북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지금 북침 선제 핵타격 대규모 상륙작전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 세력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2차 대전에서 히틀러의 가장 중요한 패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요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똑같습니다. 처음에 유행이 돈을 좀 땄어요. 그러니까 우쭐대가지고 그 다음에 더 큰 도박을 했는데 그때 잃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 잃은 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더 큰 도박을 하는 거죠. 그때 더 크게 잃은 것입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이제 프랑스를 이제 점령하게 되니까 완전히 뭐 독일에서 영웅이 됐죠. 1차 세계대전에 그 베르사유 조약의 그 치욕적인 장소였던 그 열차칸에서 이번에 오히려 프랑스의 항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당시 독일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은 히틀러가 신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페인은 이제 소련을 무리하게 침공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스크바 공방전에 레닌그라드 공방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인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하려다가 30만이 몰살되게 됩니다. 네, 그게 결정적인 타격이 됐죠. 지금 미국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자본을 비롯한 미 제국주의 연합 세력에 북을 상대하면서 계속 범하는 그 실책과 바로 히틀러 군대가 범한 실책이 본질적으로 같지 않나. 그러니까 소련 동구를 무너뜨리고 뭐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막 나간 거죠. 예. 네. 그래서 북하고 전면전을 여러 차례 벌렸어요. 최근 20년간 5차례 벌어졌고 지금 제 5차가 진행 중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점차 북이 공세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령 2006년 7년 대결전에서는 북이 부러진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미사일들을 미국 본토를 향해서 발사 연습을 하는 한편 북 영토에서 최초의 액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슈퍼 EMP 액션이죠. 그러면서 극동과 중동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전략적으로 이란을 중무장시킨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2008-09년에는 더욱 공세적으로 나갔죠. 예. 네. 그리고 나서 마침내 2012년 12월 12일에는 극궤도 위성을 발사하지 않나. 13년에는 제 3차 핵시험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제 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이 2014년에 들어와서는 북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추정되는 기후 변화들. 기후 무기로부터 비롯된 치명적인 현상들이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압박하는 한편 보이는 전쟁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15발의 로켓 발사 자체도 키르조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의 전략을 파탄시키기에 충분한 다시 말하면 미 핵항모 타격단이 실제로 북을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한방에 작살나는 섬멸되는 그런 위력을 보여주면서 적어도 보이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 공방이 오고 가는 2월 말에 3월 초의 대결전에서는 북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물론 이것으로 판이 정리되기에는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틀러 군대의 심리처럼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패배만이 차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코리아의 박근혜 정권이 뭔가 북으로부터 제안을 듣고 자꾸 그것을 확인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킬저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산가족 정례화에 대한 북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다. 그런 회담을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네. 근데 북과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같은 모습이죠. 예.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건을 올리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월 25일 박근혜의 60%가 넘는 지지율을 떠받친 비결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뭐 국방과 외교, 뭐 북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분야인데 이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이것은 물론 거품이고 사상 누각이라 한 번의 파도로 날아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예. 북이 일단은 그 적십자 회담을 거부했고요. 점잖게 예. 타이르면서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단순히 적십자 회담으로는 안 되고 쉽게 말하면 고위급 접촉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렇게 그 여운을 남겼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북이 고위급 접촉을 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위급 접촉을 원하는 것은 남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긴장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과 안철수 측이 합당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 예, 그래서 통합신당이 3월 안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진보 세력과 민주 세력, 특히 민주 세력에게는 커다란 성과입니다. 그래서 네. 수구 세력인 새누리당과 반수구 전선을 형성하는 측의 역량 대비해서는 큰 플러스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박근혜, 반새누리당 전선에서 그 역량 관계에서 큰 변화가 생긴 거죠. 긍정적으로. 네. 제가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구 세력, 친미 사대주의, 매국 세력은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99%죠. 진보와 개혁을 합치면 99%라는 말씀입니다. 진보라는 노동자, 기층 민중,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중간 세력을 합치면 바로 99% 민중이 나오죠. 그런데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1%가 30%가 됐고요. 여기에 관권, 금권, 언권, 언론을 통한 이러한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정하지 않은 선거를 통해서 45% 심지어 51%까지 되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이 그랬죠. 네. 대체로 수구가 45% 정도 되고요. 예. 개혁이 40% 되고 진보가 15% 정도 됩니다. 네. 그것은 이번에 개혁 세력이 하나로 통합하게 되니까 벌써 지지율이 40% 안팎으로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여파로 통합진보당의 지지율도 1%에서 한 2.5% 정도로 뛰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노동당이나 정의당까지 해서 과거 경험으로 보면 2012년에 통합진보당이 분당되지 않았다면 능히 15%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개혁 세력들의 통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진보 세력의 통합도 진보 세력을 강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예, 뚜렷이 보여주는 실례죠. 예. 민주당과 안철수의 통합을 이뤄낸 여러 가지 동인 중에서는 역시 육사 지방선거를 앞둔 위기감이 중요한 추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고 안철수 측은 광역단체를 비롯해서 후보진들이 만만치 않고 또 실제로 당을 창당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네. 민주당이 존재하는 존재 조건에서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와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 새정치연합의 발기인에 포함이 안 된다든지 또 안철수가 공을 많이 들인 그런 후보들이 계속 안철수 새정치연합 후보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오히려 민주당과의 통합을 강조한다든지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통합신당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들을 휩쓸게 됐습니다. 아까 이 대표님이 잘 설명했습니다만은 서울, 충남, 강원 인천, 충북 등에서 강세고요. 경기, 부산, 제주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네. 이쯤 되면 이제 대승이 되는 것이고 6.4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권의 중간 심판의 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타격이 되죠. 때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1, 2월에 1차 국민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투쟁과 3, 4월에 전쟁 정세에 이어서 올해 국민 파업이 전개되고 그 여세 속에서 6.4 지방선거에 패배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박근혜 정권 퇴진의 결정적인 항쟁을 추동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보 세력은 국민 파업을 비롯한 항쟁의 열기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선거를 맞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 가능하면 광범한 중간 세력까지 함께해서 말입니다. 예. 3.15라든지 4.19라든지 5.1이라든지 5.18에 그리고 60에 이러한 중요한 정치적 계기를 살려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퇴진시키는 범국민적인 항쟁투쟁을 힘있게 추동해야 될 과제가 지방선거를 계기로 더욱 힘있게 펼쳐져야 하고요. 예. 그에 맞게 창의적으로 전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두 정치 세력이 이질적인데 하나를 통합하는 과정에 진통이라든지 불협화음이 없을 수 없겠죠. 예. 그러나 그 통합 방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다 강령 규약을 만들고 지도부 구성 등의 여러 가지 두 세력이 하나로 되는 과정에서의 우선권이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공세적인 측면 정도이지 근본적으로 이 흐름을 뒤집을 만한 변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코리아 반도에서 결정적인 군사적 충돌, 국부전이 벌어진다고 해도 말입니다. 철도 노조의 재파업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그 피치 못할 경로로 가고 있고요. 그것은 코레일 측, 그 배후 조정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죠. 네.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쌍용 자동차의 해고 노동자 가족 중에서 아이들의 어머니가 투신 자살하고 또 그 아버지마저도 자살하는 그런 비극, 인간 생지옥에서나 볼 수 있는 비극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경험한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철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음으로 내몰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합니다. 네. 그러니 그 철도 노동자들에게 재파업 외에 다른 어떤 수단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공공운수 노조나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우리가 돌아보건대 12월 말 12월 28일에 10만 명이 모인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3일 정도 가면 잘한다고 했던 철도 노조 파업이 23일간이나 진행이 되고 어리석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이 민주노총 본부를 불법 난입하면서 촉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조차도 정권 퇴진 구호를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다시 말하면 철도파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폭압행위가 있었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2월 25일 국민파업은 20만이 넘었을 겁니다. 금속노조도 당연히 제적 48%예요. 2% 부족했거든요. 그거 뛰어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25일에 금속노조가 파업을 결하지 못하고 10만이 모였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항쟁정세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반박근혜 반새누리당 퇴진투쟁에서 항쟁을 추동하는 데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파업은 고무적입니다. 마치 2002년에 한농련 대표 고 이경애 열사죠. 이경애 열사가 칸쿤에서 FTA 반대를 외치며 할복자결했습니다. 가끔 국제연대하는 과정에서 그 장면을 회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결과 농민운동의 중간 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정부 투쟁, 반FT 투쟁에 나서는 바람에 전농과 한농련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15만 명이나 시청에 모였고 성조기를 찢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때를 연상시키는 조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보건의료 노조라는 진보 세력이 있는데 대한의료협회 의료계의 중간 세력이 앞장에 서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은 의료계 전체의 대대적인 전면적인 파업의 신호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민주노총 대대에서는 5, 6월 국민 파업을 선언했는데요. 3, 4월에서도 유사시 마치 급변사태처럼 전체 노동계와 민중들이 떨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 그런 대비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전쟁에 대비하고 항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3, 4월이 전쟁정세고 5, 6월이 항쟁정세가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가 항쟁정세고 그 사이 3, 4월이 전쟁정세라는 것이고요. 예. 이 항쟁전세 속에서 일관되게 항쟁을 준비하고 추동하는 과제와 함께 전쟁정세가 미치는 영향이 때로는 결정적이기 때문에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항쟁정세냐 아니냐의 논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에 대해서는 21세기 민족일보에 여러 편 글도 썼고요. 예. 그리고 곧 발간되는 더 프론트 21호에도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예. 또 이 대표님이 기고하는 글도 바로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코리아 포커스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혁명이 있죠. 예. 거기에서도 지난 회에 이어서 또 내일 녹음하게 될 텐데요. 그 내용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간단히 요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항쟁정세냐 아니냐라는 논쟁에서 항쟁이나 항쟁정세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명확하게 되어도 불필요한 논란은 많이 정리될 것이라 보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항쟁과 항쟁정세가 다릅니다. 네. 항쟁은 말 그대로 항쟁에 떨쳐 나서는 행위죠. 네. 광범위한 민중이 궐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쟁 정세는 그 항쟁의 조짐이 뚜렷하고요. 그 항쟁을 조직하고 추동하는 준비 과정까지를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네. 비유하면은 전쟁과 전쟁 정세가 다른 건데요.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진 거죠. 네. 전쟁 중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진행될 때 전쟁 중이라고 하지 전쟁 정세다 이런 한가한 말을 하지 않죠. 네. 근데 우리가 전쟁 정세다라고 한다면 가령 킬리르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 기간 이 3, 4월을 전쟁 정세다라고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전쟁의 조짐이 뚜렷해서 양쪽의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 발발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실천적인 의의의 기초에서 나오는 개념이 전쟁 정세인 거죠. 전쟁 정세니까 주의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전쟁이니까 주의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나가든지 대피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주의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항쟁도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예, 항쟁 우리가 준비하고 추동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항쟁 정세라는 개념이 유의미한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1, 2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2호 국민파업을 준비하는 시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항쟁 정세 안에 있는 거죠. 네. 저는 정확하게 12월 19일부터 항쟁 정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항쟁과 혁명도 다릅니다. 혁명은 혁명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사회 변혁, 체제 변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민족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이에서 노동의 차이에서 이 네 단계 근대화 이후로는 이 네 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4.19 혁명도 4.19 항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정권은 무너뜨렸지만 민족적 차별 해소는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민중이 정권의 주인이 돼서 민족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5.16 혁명은 5.16 쿠데타고요. 5.17 쿠데타를 5.17 혁명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대 이후로는 항일 민족해방혁명, 그리고 북코리아에서의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그리고 56년에서 58년까지 사회적 생산관계를 확립한 사회주의 혁명, 이 세 가지밖에 없고요. 네. 항쟁은 3.1 항쟁, 3.1 인민봉기라고 북에서는 얘기하는데, 4.3 항쟁, 여순봉기, 4.19 항쟁, 네. 부마 항쟁, 네. 광주 항쟁, 6월 항쟁,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항쟁은 승리한 항쟁도 있지만 승리하지 못한 항쟁도 있습니다. 네. 승리하지 못한 항쟁이라고 해서 의의가 없는 건 아니죠. 3.1 항쟁의 성과를 계승해서 항일 민족해방혁명, 항일 무장투쟁이 전개됐거든요. 네. 예. 예, 빈손으로 봉기해서는 10만 명의 인민들의 희생만 나올 뿐이다. 그러니까 총칼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는 총을 들고 싸워야 한다라는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거기서 제기되고요. 네. 그래서 항일민족해방혁명의 주류가 항일무장투쟁이 된 것이죠. 이것은 조선 코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 치하의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의 무장투쟁도 마찬가지고요. 티토를 중심으로 해서 유고에서 독일군을 내몰고 해방을 실현한 것이나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해서 쿠바에서 혁명이 승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쟁 정세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쟁이란 개념을 혁명과 혼동하면서 혁명의 요인 또는 혁명 승리의 요인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예. 네. 당장 남코리아에서 진보적 민주정권, 자주 민주정권을 수립할 만한 그만한 주체 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항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항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 박근혜 하야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4.19 항쟁으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고 60 간접선거를 계기로 노태우의 6.29 선언을 이끌어낸 6월 항쟁의 승리가 말해줍니다. 그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쟁인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항쟁을 혁명이라는 높은 기준으로 보면서 항쟁할 만한 역량이 아니다. 항쟁 정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쟁의 요인과 항쟁 승리의 요인도 다릅니다. 항쟁에서는 필요성이 중요하고 항쟁 승리에서는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항쟁은 민중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네.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방금 말씀드렸던 3.1 항쟁, 제주 항쟁, 여순봉기, 4.19 항쟁, 부마 항쟁, 광주 항쟁, 6월 항쟁이 모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네. 항쟁을 해야 하니까 일으킨 것이거든요. 예. 네. 물론 그중에 4.19 항쟁과 6월 항쟁은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항쟁에 떨쳐났을 때는 승리가 전제는 아닙니다. 네. 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항쟁 승리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주체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요인을 보면서 따져야죠. 그거는 이제 가능성 방법론에 주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쟁 정서라고 할 때는 항쟁의 요인이 갖춰져 있는가, 다시 말하면 민중들이 항쟁에 떨쳐나설 이유가 있는가를 봐야지 네. 항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4,500만 건의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죠. 예. 네. 정보원, 군, 사이버 사령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들이 대거 결합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금권선거, 엄권선거는 다 빼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정권의 퇴진, 박근혜 하야를 의미합니다. 네. 더구나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합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권과의 커넥션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불법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힐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특검을 막았죠. 특검이라도 진행이 되면 한 가닥 희망을 볼 수 있겠는데 아, 그렇게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초보적인 절차들이 철저히 무시된 거죠. 선거도 그렇게 되고 그 위에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특검마저도 사실상 무산되니까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저항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항쟁이죠. 네. 저항권의 항자와 항쟁의 항자가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실업, 비정규직, 농민 자살, 가계 부채, 신용불량. 지금 제가 나열하는 것은 노동자 기층 민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입니다. 여기에 네. 쌍용이라든지 강정, 용산, 최근에는 밀양까지 또 다른 고통들이 가해져서 도처에서 통곡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진주 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한술 더 떠서 지난 대선에서의 복지 공약을 다 뒤집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철도 그 의료에 민영화라는 이름의 사용화를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쟁에 떨쳐나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 진보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뭐 범연 남측본부라든지 여러 실천적인 연대체들을 탄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의 노조화로 하고 이른바 아루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서 현역 의원에게 12년형을 때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멀쩡한 합법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러한 파시오적 행위마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파시화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안으로 파시화되는 정권이 밖으로 호전적이지 않은 예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침, 선제핵 타격, 평양 점령 목표, 대규모 상륙작전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두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 이보다 북을 자극하는 건 없거든요. 일촉즉발의 현 상황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가장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일관된 본질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바뀔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민중들이 떨쳐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된 거고요. 예. 제가 아까 항쟁정세의 시작이라고 했던 지난해 연말만 해도 노동자 기층 민중들의 투쟁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중간세력, 오죽하면 5대 종단까지 120년 예. 만에 투쟁에 나선다고 하는 천도교까지 합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투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잠복돼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겨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봄, 항쟁의 계절인 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더구나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항쟁 정세 한복판인 3, 4월에 전쟁 정세가 조성돼 있는 거거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쟁 정세가 전쟁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쟁 정세가 또다시 항쟁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네. 세계 역사에서 결정적인 항쟁이나 혁명이 전쟁정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1871년 파리 코뮌도 프랑스 프로시아 전쟁 과정에서 이루어졌고요. 네. 1917년 10월 혁명 또한 1914년 18년까지 벌어지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주체적인 요인은 항쟁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항쟁 승리의 요인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객관적인 요인은 방금 군사적인 측면을 짚었습니다만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기 그것은 실제로 광범위한 정치 불신과 함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위기감 속에서도 반영이 돼 있고요. 친박 세력과 친이 세력, 그리고 친박 세력 안에서도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출세한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 간의 갈등이 6.4 지방선거의 공천이라든지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만원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구 세력들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지만원조차도 재선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네. 여기에 이제 강력한 야당이 출연했죠. 새누리당 정권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지지율을 가진 야당이 출연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경제 위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3,300조의 총체적인 재정부채, 그 재정부채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이 갖고 있다는 것. 가계부채만 해도 1,000조가 넘었으니 다 이거 주류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고요. 그 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공식적인 자료를 본다면 더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게다가 현재 경제 자체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북으로부터 서해 5도를 점령하는 국부전이라도 벌어진다든지 그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언제 삼면의 바다와 하늘이 봉쇄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먹고 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97년, 08년 경제 위기는 유도 아닐 겁니다. 재정 폭탄. 그 폭탄이 터지면 퍼펙트 스톰이 아니라 슈퍼 하이퍼 울트라 퍼펙트 스톰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윈도우 이코노미라고 했는데 글래스 이코노미, 전시 경제가 아니라 유리 경제인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됩니다. 금이간 유리 경제, 크랙드, 글래스 이코노미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데요. 그 금간 유리 경제가 국부전이든 항쟁이든 뭔가 하나 제대로 얻어맞게 되면 그냥 챙 하고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수구 정권만 아니라 개혁 정권이 돼도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국방비를 결정적으로 줄이고 외국 자본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매판 자본 자체도 중요 산업은 국유화하는 전민 소유로 돌리는 통일 진보 세력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수술을 가할 수 있는 정권의 출현만이 가능하거든요. 현명한 민중들은 딱 보면 이 정도 상황은 오직 이 세력밖에 못하겠다라고 할 때 그 세력을 밀어줍니다. 그런 재정 위기는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그리고 북이 말하는 항쟁과 남이 말하는 항쟁이 다르다는 것도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북이 말하는 항쟁은 전민항쟁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에는 항일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전과 전인민적 봉기 그리고 배후연합작전의 총체라고 규정된 최근에 김재일 비서 최고사령관이 마두산 혁명진적지를 방문할 때 지난 1월이죠. 그때 노동신문에서 기사로 쓰면서 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대로 이 세 개 세력이 결합되는 조선인민군 총공격전, 전인민적 봉기, 배후연합작전이 결합된 개념이 바로 북에서 말하는 항쟁이고요. 네. 남에서 말하는 항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민중들의 항쟁만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남이 말하는 항쟁이 지금 항쟁정서라고 할 때 그 항쟁이 북이 말하는 항쟁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권을 하야시키기 위해서 조선인민군의 총공격전과 남에서 마치 지리산 빨치산처럼 배후연합작전을 펼쳐야 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만 박근혜를 하야시킬 수 있나요? 역사적으로 4.19 항쟁이나 6.25 항쟁이 조선인민군의 총공격전과 지리산 빨치산들이 결합된 항쟁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북이 말하는 항쟁의 개념으로 남이 말하는 항쟁의 개념을 오해해도 안 되겠다. 북이 말하는 항쟁은 역사 속에 그러한 항쟁이 있었고 북이 그런 개념의 항쟁을 갖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참고로 하는 것이지 남이 말하는 항쟁과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쟁과 혁명, 전쟁의 상호관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쟁보다 높은 수위에 있는 게 혁명이고 그 혁명의 최고 수위에 있는 것이 혁명전쟁, 곧 전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코리아에서 항쟁정세라고 할 때 그 항쟁은 혁명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은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와 또 다른 것인데요. 네. 가장 낮은 수위의 항쟁 정세 속에 가장 높은 수위의 전쟁 정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정세가 가지는 그 폭발력이 항쟁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때로는 혁명 정세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 4월의 전쟁 정세에 온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더더욱 1월부터 6월까지 항쟁 정세가 정말 민감하고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항쟁 추동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코리아에서 항쟁 정세 속에서 항쟁을 성공하지 못하면 북코리아는 전쟁 정세를 조성하고 전쟁을 결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파쇼적이고 호전적인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민주개혁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남측 자체 힘으로 북측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후 결심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1차 국민 파업이 중요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요. 과연 3, 4월의 전쟁 정세를 북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5, 6월의 국민 파업을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쟁이야말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남코리아의 진보 개혁 세력, 진보 민주 세력에게는 항쟁이야말로 박근혜 하야,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을 남측 민중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야말로 코리아 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력한 방법이다. 그래서 더더욱 항쟁에 떨쳐나서야 된다. 이것은 우리 민중 스스로도 체감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놔두면 이거 전쟁 터질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은 진보와 개혁만이 아니라 수구 세력도 가지는 겁니다. 네.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질 때는 진보와 보수를 가려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의 기득권 세력들이야말로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권을 지지할 때는 이념적이거나 정책적인 코드가 맞아서인데 그러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지나쳐서 전쟁까지 추동하게 될 때는 얘기가 다르죠. 네. 바보들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적 경험도 있고요. 코리아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북이 삽시간에 서울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북의 표현대로라면 해방이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그 뭐 영종도 공항이나 부산항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수구 세력이 더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뭐 자식들을 보내는다든지 재산을 숨겨놓는다든지 이중 국적을 획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영종도 공항이나 KTX를 놓는 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시 도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 쪽으로의 비자 발급이 원활해지거나 미국 쪽으로 외화를 반출하는 것이 유리해진 그런 측면들의 조치들이 몇 년간 꾸준히 진행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항쟁 정세냐 아니냐 논쟁이 좀 정리될까요? 이 대표님? 예.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가능성보다 필요성에 의해서 항쟁이 추동된다는 그런 말씀이 크게 와닿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필요성이다. 항쟁의 요인으로서는 항쟁이 촉발되는 데서는 가능성도 참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필요성이다. 민중들이 절박하니까 떨쳐 일어나서는 것이거든요. 예. 예. 물론 그 항쟁에 떨쳐나선 민중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의 기초에서 승리의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되겠죠. 그 항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 가능성을 절대화하거나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오류를 범하게 되고 민중들이 항쟁이 떨쳐나서는데 오히려 장애를 조성하는 네.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그 점이 우려가 되는 거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조차도 5.15의 제2차 국민파업 하자. 이 말 속에는 이제 항쟁을 최대한 추동하자라는 말이 담겨 있는데요. 네. 예. 우리가 비유하면 민주노총을 기관차로 보지는 않습니다. 열차 차량이거든요. 단체니까. 가장 앞에 있는 열차 차량이지 기관차는 아니거든요. 기관차는 당이죠. 아, 핵심들이 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열차 차량에 대한 민주노총이 대대에서조차 제2차 국민파업을 하면서 항쟁을 추동하자고 하는 판에 그 앞에서 기관차를 이끌어야 될 핵심들이 오히려 항쟁 정세가 아니라고 김을 빼고 있으니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니 왜 우려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쟁 요인과 항쟁 승리 요인, 북이 말하는 항쟁과 남이 말하는 항쟁, 이러한 차이들을 정확하게 보고요. 또 항쟁과 혁명, 전쟁의 관계도 보면서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가 있는 상반기 정세를 옳게 보고 그에 맞게 항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주체적인 관점, 변혁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제기된다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곧 있으면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 광쟁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날들이 다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기들도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그 2.25 국민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 세력들의 촛불 투쟁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수십 차례의 촛불 투쟁이라고 하는 중간 세력의 투쟁에 연말 연시에 노동자 기층 민중들의 총파업 또는 국민파업이라는 투쟁이 가세해 있는 아, 각각의 시기에 반박근혜 반새누리당 투쟁에 중심 세력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서로 상쇄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보하는 관계거든요. 어떤 시기는 중간 세력이 막, 어떤 시기는 노동자 기층 민중이 맡은 거지요. 그런데 3, 4월을 거치면서 5, 6월의 정세는 노동자 기층 민중만이 아니라 중간 세력까지 함께 다 같이 떨쳐나서기에 참으로 적절한 시기라는 거죠. 역사적 계기들도 그렇고요. 6.4 지방선거도 그렇습니다. 다만 6.4 지방선거에 매몰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 선거의 함정이 빠져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뤄낸다는 환상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이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7년간의 진보 정치 실험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정권은 힘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5.25이라고 하는 제2차 국민파업 기간, 역사적으로 항쟁의 계절이었던 이 시기가 새삼 주목이 되면서도 그 시기를 3, 4월에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힘차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과 신당, 창당에 합의했는데 윤여준 위원장에게는 비밀로 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여준 위원장이 안철수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예, 그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자가라고 표현했죠. 안철수 의원을. 예. 네. 그리고 뭐 아카데미상 뭐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그 안철수 의원과 윤여준 위원장이 인터뷰에서는 농담이었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뺐습니다. 윤 위원장이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뭐 위원장 이렇게 앉히면서 수많은 말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 빼놓고 통합 과정을 진행시켰으니까요. 보니까 안철수 비선 조직이 움직였어요. 비선 조직이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완전히 비밀로 한 것만은 아니에요. 윤여준 위원장도 2월 달에 제안된 것을 알고 있었고요. 네. 송호창 위원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성격상 리더가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윤여준 위원장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불만을 좀 표시하고 그런 문제제기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 과정에서 우선권이나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측을 밀어주는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너그럽게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것은 김성식은 통합에 합류하지 않는데 윤여준은 어쨌든 합류한다는 겁니다. 네. 대신 비판적으로 합류한다. 그 비판적이라는 것이 통합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측을 밀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통합의 대세에는 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물에 돌 한두 개씩 던지는 정도고요. 그거를 이제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이제 부추기면서 큰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자칫 깨질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속내야 뻔한 것이고요. 하여튼 그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정치적 위기감이 더욱 증폭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오늘도 인상적인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가 있는 매우 격동적이고 민감한 정세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관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